절세의 애국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절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 애국자의 가장 고귀한 한생이었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군님 그리워 부르는 인민의 노래. 못 잊어 뵙고 싶은 간절한 기다림으로 해저물고 날이 밝는 이 땅, 내리는 세월의 눈비조차 그리움에 젖어 흐르는 이 산천, 새로 선 아파트의 그 어느 집에 들려도 입사증 정이 펼쳐들고 어버이 장군님 영상 우러러 온밤 감격에 잠 못 도는 그 모습들이 있고, 저 이원지 흥겨운 놀이터에 가보아도 꽃 피우는 인민의 기쁨 어버이 장군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불타는 소원 안고 눈물 짓는 그 마음들이 있어라. 넓은 과원에 가면 피어나는 사과꽃도 그리움에 만발하고, 아득한 전야에 가면 불어있는 열매도 그리움에 설레이는 사회주의 대지요. 그리움이 그대로 생활이 되고, 그리움이 그대로 맹세가 되어 그것으로 기적 돌치고 위훈 새기며, 그것으로 최첨단을 돌파하고 승리 떨치고 가는 인민의 그리움의 세계요. 그리움은 정녕 핵무기보다 더 강위력한 우리의 힘, 그리움은 정녕 이 세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회주의 조선의 불패의 존엄. 오 인민의 영원한 그리움에 천만 년 이 땅 위에 높이 울릴 이 장군님 영생의 노래가 있다. 억만 년 이 땅 위에 무궁할 우리 장군님 영생의 세월이 있다.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조강도 강행운길을 이어가시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만년포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진정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기업의 실현도, 이 땅에 꽃피우는 황금벌, 황금산, 황금해의 빛나는 새 역사도, 우리 장군님의 불면불위의 애국 혼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거니, 우리 천만 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이 땅 위에 장군님의 유훈이 빛나게 실현된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낙원을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장군님 그리워 부르는 인민의 노래,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